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힌 그대에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치님 사연을 이렇게 우리 청취자님들과 같이 미나님과 제가 대화를 네. 잘했죠. 재밌게 들으셨죠? 네. 이 아빠가 사실은 이제 정육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대에 많이 부닥쳤는데, 우리 미나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저도 그렇게 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좀 건강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채식 건강 영양에 대해서. 왜냐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유 대부분이 건강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뭐 고기 안 먹으면 큰일 나고 단백질 결핍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채식에도 건강한 채식 식단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충분히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충분히 알면은 뭐 부모님이 좀 걱정을 해도 내가 대답을 잘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막 질문을 했을 때 나도 잘 몰라가지고 막 당황스러워하고 되게 막 혼란스러워하면은 부모님이 더 불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리적인 이유든 뭐 건강 때문에 채식을 하든 간에 건강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공부를 스스로 책도 읽고 뭐 다큐도 보고 해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첫 번째 대안이고요. 아, 그 첫 번째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 우리 네. 혹시라도 이 부추님 말고도 분명 네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 그쵸.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공부 많이 하시는 네. 미나님, 우리 책 몇 권만 네. 권해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제일 채식 처음 하고 읽었던 게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존 맥두걸 박사님의 책인데, 그게 정말로 쉽게 써져 있어요. 그냥 뭐 딱 채식하면 걱정되는 영양소, 뭐 단백질이라든지 뭐 오메가3 뭐 지방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딱딱딱 정해가지고 설명을 되게 쉽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깨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추천을 하는 거는 콜린 캠벨이 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조금 덜 캐주얼하기도 하고 약간 좀 전문적인 그런 책이라서 조금 두껍기도 하고 약간 어려울 수도 있긴 있는데, 정말로 그냥 영양학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좀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그냥 정독을 하시면은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코넬 대학교에서 그 영양학 수업을 들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좀 겹치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그냥 비전공자가 보기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권을 정말로 추천하고 채식을 하면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네. 책과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필독을 해서 네. 채식을 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설득해라. 네, 네. 네, 답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님들,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과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걸 읽어야 되는데요. 네.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은 저희 방송에서 우리 여러 번 했어요. 강신원 네, 선생님의 네. 사실 사이먼 북스 네. 책을 통해서 책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그 존 맥두걸 박사님이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살도 쫙 빠지고 맞아요. 건강해지는 네. 거가 많이 있어서 꼭 읽어보시면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라서 필독하고 다른 가족들한테 설득력으로 네. 네. 그리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우리 미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필독을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맞아요. 귀한 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님들 두 권 우리 미나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 계속 나가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더의 두 번째 대안은, 제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저는 이제 처음에는 가족들 건강이 걱정돼가지고 좀 이렇게 먹어봐라, 그거 너무 몸에 안 좋은 거다, 왜 자꾸 이렇게 먹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그럴수록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족도 가족이 생각하는 그 인생의 우선 가치가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건강이 중요했던 거고, 또 뭐 환경이나 동물 이런 게 제 인생에서 좀 중요했던 건데, 가족,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이라든지 뭐 돈이 중요할 수도 있고, 뭐 명예가 중요할 수도 있고, 가족이 또 중요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가족 구성원들조차도. 그래서 그거를 막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빠는 저렇구나, 우리 언니는 그냥 저렇게 생각을 하구나,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뭐 모르는 거를 물어보면은 제가 뭐 이런 책을 읽은 거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제가 먼저 막 나서가지고 고기는 뭐 해롭다 뭐 어쩌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또 특히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먹어온 시간이 굉장히 길고 또 통념이라는 게 잘 바뀌지 않다 보니까 이게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이제 부모님의 시간이랑 나의 시간이 같지 않다는 거. 세대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막 책 금방 읽고 이제 막 채식으로 금방 이제 납득이 가는데, 부모님은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더 훨씬 길기 때문에 책 한두 권 읽는다고 해도 그게 바뀌지 않을 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세대 차이에서 오는 거랑 또 채식에 대한 그런 생소함이 또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냥 이해하는 거, 뭐 어른들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꾸려고 애쓰지 않다 보니까 그냥 꿋꿋하게 내가 채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뭐 아빠가 이제 저한테 이제 영양결핍 이야기를 이제 안 하시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네, 가족들도 이제 저한테 뭐 불쌍하다라든지 뭐 채식 맛있냐, 뭐 왜 하냐, 뭐 이런 얘기 이제 하지 않고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냥 대단하다. 들어보니까 네 말이 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나도 하고 싶은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 그냥 뭐 너가 대단한 거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채식 식당이 뭐 더 많이 늘어나고 뭐 채식 인구도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응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게 막 계속 강압적으로 육식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채식을 하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그냥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식하고 내 몸이 어떻게 건강해졌는지를 보여주고, 또 채식하고 내가 뭐 어떻게 사회생활을 잘하고 또 성격이 달라지고 성숙해지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면은 이제 가족들도 뭐 음식을 바꾸니까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되게 음식의 힘이 크구나, 이런 거를 바로 옆에서 보니까 더 그게 바로 설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말을 이렇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 미나님은 블로그에 글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런 책 또는 이런 게 아니어도 우리 미나님 블로그에서도 네. 활용할 수 있는데, 혹시 블로그에 네. 이런 관련된 글을 어떻게 읽어보면 좋을까요? 아, 제가 블로그에도 가족 얘기를 좀 많이 썼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코너에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미나님 글 중에. 채식, 비건 채식 일기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비건 채식 일기랍니다. 네. 우리 청취자님들. 비건 채식 일기. 네. 네.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뭐 사회생활하고 가족들이랑 내가 채식을 하면서 겪었던 갈등이랑 그걸 또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그냥 쭈루루 좀 기록을 해두고, 좀 팁 같은 거? 그나마 좀 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가 좀 깨달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적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제가 제목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채식을 알리고 나서 가족들 뭐 애인, 친구, 지인들이랑 갈등이 생길 때라는 뭐 그런 내용의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제가 노하우들을 조금 적어놨어요. 이제 순서별로 이렇게 매겨가지고. 그거 제가 직접 겪은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겪는 비슷한 흐름이잖아요. 채식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가족들이 놀라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뭐 비아냥 거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겪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적어놨으니까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그러면 일기. 네네. 네, 일기. 우리 미나님 블로그에서는 일기를 네. 찾아서 열심히 책 대신 네. 아, 책은 사실 들고 다니면서 읽어야 되는데 미나님 글은 포남에 있습니다. 네. 네. 검색 쭉 하셔갖고 포남에 이동하시면서 네. 조금 조금씩 우리 미나님의 그 블로그는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청취자님들이 네 맞습니다. 폰에서 네, 블로그에 자꾸 접속하셔갖고 네. 쭉 읽어보시고요. 저는 많지는 않지만 제 블로그에는 치매 엄마 식단 이야기 같은 네. 게 조금 조금씩 막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네. 폰에서 이동하시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많이 좋을 것 같네요. 네. 혼자 채식하기 힘들 때 우리 함께 해요. 당신의 귀속 채식 친구 채식을 부탁해. 우리 부추님의 경우 또 우리 청취자님들께는 채식이라는 거를 저는 공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비니 뭐니 이런 말을 들을 100% 들을 수 있어요. 맞아요. 야, 너 의사냐? 네. 너가 의사야? 하고 물어보면 네. 눈 깜빡깜빡 거려야 되고 네. 책 이야기하면 네. 읽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맞아요, 맞아요. 책 이야기하면 그래 많이 읽어라 뭐 이런 가능성이 네. 되게 많아서 사실 저는 대부분 제가 먹는 음식을 많이 더 많이 사고 다녀요. 음식을 일단 합니다. 네. 뭐냐면 본인이 하는 거는 어떤 정보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실생활에서 나누는 거예요.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먹는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거 나눠 먹듯이 맛있는 채식을 내가 요리를 해서 나누는 거예요. 네. 나눌 때 야 나나 되니까 너 것까지 싸갖고 왔지. 나나 네. 되니까 가족들에게 네. 주지 하면 생색 내듯이 네. 좀 음식을 사실은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 먹는 거를 나눔을 해주면서 야 어때? 먹어보니까 좋지 않아? 너 그런 거 계속 먹어. 근데 나 만났을 때 내가 건강한 음식 만들어서 네 것까지 해오는 거야 라고 그런 나를 만났을 때 재미를 주는 거예요. 그쵸. 그 돈 주고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거. 네. 그리고 우리 부추님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께 부모님 주방이고 부모님 거고 부모님이 차려주고 그리고 우리 부추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취업이 아직 안 돼서 부모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나이가 됐다라면 지금 봐서 20대 초반이나 중반쯤으로 본다라면 이제 부모님께 음식을 해줄 나이도 된 거죠. 뭐가 됐든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뭘 끓여준다라고 관점을 본다면 이제 본인이 채식에 대한 요리를 한 가지쯤 배워서 그리고 자꾸 늘어가면서 내가 먹을 거와 가족이 먹을 그 밥상 부모님이 차려줄 밥상에 내가 공들이고 노력한 음식을 하나쯤 놓는 거죠. 네, 이제 같이 먹으면서 그렇죠. 네. 얘기를 하고. 네, 아까 우리 그 아빠나 우리 미나님의 아빠나 또는 언니가 걱정하는 거는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네, 못 어울릴까봐. 한국은 먹는 음식에서 친해져요. 맞아요. 네. 먹는 음식, 목욕탕 같이 갔다 오는 거. 뭐 화장실 같이 갔다 오는 게 이게 친해져야지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좀 썰렁하잖아요. 네. 그때 첫 번째가 바로 먹는 문화예요. 맛있는 거 나눠주면서 먹다가 맛있네 뭐하네 하면서 그 어떤 감정이 흐르면서 맞아요. 친해지잖아요. 네. 그게 혹시라도 안 될까봐 네. 또 아빠나 언니가 걱정을 했을 건데 우리 부추님은 가족들에게 먼저 그 공감을 얻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음식을 본인을 위해서 하되 가족들도 먹을 네. 수 있는 실패 뭐 처음엔 실패하면 실패하는 나름대로 요리에 도전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요리를 도전했을 때 재미를 자꾸 주세요.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맛있으면 맛있던 대로 하면 가족들이 그게 좋아서라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아빠도 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리고 또 네. 채식 음식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에 가족들이 좀 편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채식하면은 그냥 샐러드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다양하게 이제 채식 요리를 해보면은 가족들도 그냥 먹어보면서 채식해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편견을 좀 깨가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 아까 세대 차이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직업적으로 조금은 이야기를 우리 청취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70년대와 80년대를 20대로 살아온 부모님들 네. 일 거예요. 그때는 사실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쌀도 많지 않았고 거기에 따른 고기는 더더욱 없었던 거죠. 소위 말하는 고기라면 그렇죠. 소, 돼지, 닭이 지금처럼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 부추님의 부모님은 그때 당시를 상황으로 정육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도시에는 이제 거의 정육점 없습니다. 네, 이제. 이미 대형마트에서 축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무슨 무슨 마트, 무슨 무슨 플러스 네. 이런 데 가서 고기를 사게 되면 사실 정육점도 거의 없어졌고 우리 부추님이 아까 얘기하면서 지방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러게요. 안쪽에 네. 들어가서 이런다면 우리 부모님은 이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은 이미 우리처럼 어떤 교육이 정보를 가리는 쪽에 정보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 부모님은 없는 그 배고픔이라는 거를 통해서 20대를 겪었기 때문에 정말 골고루 먹어야 되는 맞아요. 상황이고 지금의 교육은 너무 과잉이죠. 그렇죠. 너무 많이 네. 먹어서 사실은 네, 이렇게 많이 됐는데. 먹으면 안 되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에이. 세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우리 부추님이 부모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상황. 맞아. 우리 부모님이 부추님의 나이였을 때는 배고픈 시대여서 뭐든 먹어서 열량이라고 하는 걸 네. 채워줘. 다이어트가 네.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먹기도 바쁘고 이 부모님이 변화를 주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뭔가를 접근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얘기일 것 같고 우리 부추님이 최대한 재미있게 자꾸 음식을 해서 본인 스스로 가족 외에도 나눠줘서 네. 내 문화를 내 어떤 음식 문화를 주위에 알려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편승할 수 있게끔 네. 사실 채식 요리를 하면요 제일 주변 사람들이 좋아지는 게 속이 편해요. 아유, 네. 안 그래도 저희 엄마가 네. 이번에 비건 식당 가서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너무 잘 간다고 원래 이런 거냐면서 막 저한테 신기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바로 티가 나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부추님을 포함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첫 번째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 미나님이 권해준 것처럼 책도 보고 미나님 블로그에 글도 보고 그거를 경험 삼아서 채식 요리 레시피라든가 채식 요리 레시피는 제 블로그에도 사실은 좀 많이 올라와 많아요. 있어요. 그게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정보가 궁금하면 우리 미나님의 블로그에서 많이 보시고요. 혹시 채식 요리가 필요하면 유기농 문화센터 네. 유기농 레시피라고 제가 올려놓은 거 있는데 사실 그 정도만 해도 먹을 게 굉장히 풍부한 게 그러니까, 많아요. 그리고 네. 되게 어렵지도 않고 네, 그냥 한식이고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네. 밥이랑 반찬이랑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여가지고 네. 강력 추천해요. 네, 그렇게 해서 몇 번 가족들을 경험시켜보세요. 정말 속이 편하고 화장실을 잘 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가족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본인이 겪어봐야 돼요. 먹으면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부모님 반대에 부딪힌 그대라는 제목으로 사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잖아요. 혹시 이런 채식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 한번 응원을 미나님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변화라는 거는 변화한 당사자도 그렇지만 이제 변화를 지켜보는 주변인들도 되게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왜냐면 어제까지 막 고기를 먹던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거는 또 이제 식습관이라는 게 맨날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고 그래도 궁금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자꾸만 뭐 나를 공격한다, 비꼰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내가 더 관계가 더 나빠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채식을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좀 오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상대방 이해하기가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든지 이제 변화하는 거에 있어서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저는 좀 그런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 예를 들면은 그 가족 중에 이제 아내분이 먼저 채식을 했는데 남편분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예요, 채식을. 그래서 뭐 계속 비꼬고 그 막 채식을 되게 싫어했지만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뭐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서 알아서 채식을 했더니 갑자기 시간이 지나니까 뭐 고기 육류는 안 먹는다든지 좀 뭐 페스코 베지테리언으로 네, 그렇죠. 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같이 다큐 그런 걸 갑자기 같이 보고 책도 읽으면서 이제 생각이 많이 변해서 비건 둘 다 비건이 되는 경우를 저는 댓글로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결국에는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막 언제 변하냐고 빨리 바뀌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가족이라도 가족의 시간이 있고 또 나의 시간이 있듯이 그냥 좀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막 채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천천히 여유롭게 채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미님도 이제 한번 따뜻한 응원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네. 제일 좋은 거는요. 네. 요리하셔야 돼요. 먹는 거니까 네. 먹는 걸로 네, 먹는 소개를 해야죠. 먹는 거 해서 맛이 없으면 맛이 없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내가 무언가를 너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라는 어떤 그 사랑의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없는 맛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꾸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점 따뜻한 그 어떤 따뜻한 감정들을 서로 교유해요. 네. 아 적어도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냥 고기 요리라도 상대편이 나를 위해서 갖고 왔다고 보통 사람들이 하면 오. 요리를 해갖고 나를 위해서 갖고 왔어라고 네. 보통 그렇게 하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네. 아, 저 사람이 날 정말 생각을 많이 해주는구나. 이런 것처럼 채식 요리를 한두 가지씩 막 해서 가족과 친구분들하고 나눠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이번에는 비채식인 가족들에게도 따뜻한 응원을 네.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잡식을 하다가 갑자기 채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채식을 한 이유가 뭔가를 봤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책을 보고 새로운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채식인 가족들은 갑자기 이제 가족이 채식을 하겠다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보지 말고 제가 갑자기 왜 저럴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책을 읽고 저렇게 됐는지 어떤 정보를 보고 저렇게 되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뭔가 비난한다거나 막 비꼬고 그러지 말고 그냥 좀 이해를 해주고 응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미님 같은 경우에는 뭐 비채식인들한테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채식을 하지 않는 분들은 제일 좋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보는구나. 우주인 네. 보듯이 네. 재밌게 봐주세요. 그거를 채식을 하지 않는 분들 나와 좀 다른 부분을 이게 사실 성격이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는 패턴이 좀 다른 거니까 아 우주인이구나. 아 우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즐겁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번 그거를 잘 관찰해 주세요. 우리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저 우주인이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지 첫째는 건강이 정말 좋아지는지 또 저 사람의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채식을 해서 자꾸 안 좋은 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가 그 채식을 해서 혹시 그 안 좋았던 성격이라든가 안 좋았던 뭐 예를 들면 피부, 안 좋았던 어떤 배나움, 네, 병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 병이라든가 그가 비대했던 비만들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라보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채식인들을 우주인 보듯이 보면 보대에 네.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부정적인 우주인으로 보지 마시고 아, 제 특별한 우주인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그가 먹는 네, 제가 거 제가 왜 저렇게 살까 그렇죠? 이런 거를 네. 고민을 할 거면 그리고 한번 채식인이 먹는 것도 네. 뺏어서 먹어보시고 네. 그러면서 같이 공감을 해주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 대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아직 비채식인이면서 한다라면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특별한 우주인이다. 그리고 나도 그 우주인이 네. 되고 싶다. 네. 같이 우주인 네.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나님하고 처음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취자분들 중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사연 남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배지미나님 블로그에서 네.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사연을 가지고 우리 박은주 PD님이 재밌게 각색도 하고 또 만들어서 사연을 만들어서 PD님이 충분히 또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어 줄 것 같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미나님과 여기서 처음 진행하는 네. 사연 네. 채식 상 고민 상담소 고민 상담소 채식 고민 상담소 네. 오늘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채식을 부탁해.